우리의 애국의 적적 호소에 호응하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길을 가겠는가? 남조선 당국은 명백히 대답하여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의 공개 질문장. 뜻깊은 새해의 첫 아침에 절세 위인께서 하신 순관 애국의 적의 호소가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이 나라 삼천리 강토를 진감시키고 있다. 역사적인 7.4공동 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하나의 지향과 열망이 북과 남 해외 온결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치고 있다. 자주와 정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진군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 당국만은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과 호소를 한사코 외면하고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동족 대결에 여념이 없다.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것이 남조선 당국에게는 무엇이 그렇게도 못마땅하고 적의를 품고 대하여야 할 문제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민족화의 협의에는 우리의 애국의 적적 호소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온 민족과 국제사회 앞에서 명백히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공개 질문장을 보낸다. 1.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자는 우리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가?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엄결에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그 진위를 음미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위장평화 공세, 진정성 없는 기만적 대화 공세로 매도하고 있다. 묻건대 남조선 당국은 위장이 아닌 진짜 평화를 위해 새벽 때부터 외세와 야파요 혹한기 전술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 각종 북침전쟁 연습을 벌여놓고 3월에는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려 하는가? 민족의 사활과 존망이 걸린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 해소 문제는 그 무슨 조건부를 내세우거나 당리당략을 추구하며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개선이냐 아니면 파국이냐, 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냐 아니면 격화냐 하는 이 엄숙한 물음에 명백히 대답하여야 한다. 2. 남조선 당국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할 때 대한 우리의 제안에 계속 시비질을 해대며 세월을 허송할 셈인가? 우리는 역사적인 4.15남북 연속회의와 6.15 때와 같이 북남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면 능히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의 출로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통일 전선 전략, 남남 갈등 유도 전략이라고 시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이고 생억지인가? 오늘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남조선의 절대다수 각계층은 통일대회합 실현에 적극 호응에 나서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과 한줌도 못되는 극우 보수 세력들만이 그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남남 갈등을 떠들어대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계속 거부해 나선다면 스스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통일의 걸림돌, 대하의 거품과도 같은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남조선 보수 당국은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 대결을 일삼는 것이 반통일 4대 매국 죄악으로 된다는 것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온 민족이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조국 통일이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 때문이다. 남조선의 반통일 매국 세력은 진정한 민족의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만을 일삼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패당의 비극적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도 외세에 극구 추종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탄압의 손길은 뿌리치고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고 제 목을 조이는 어리석은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동족과 손을 잡고 자주 통일, 화해, 단합의 길로 나가겠는가? 아니면 외세 추종, 동족 대결로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 속에 파멸을 면치 못할 반통일 세력으로 남겠는가? 남조선 당국이 용단을 내릴 때이다. 4. 남조선 당국은 제재와 압박 따위로 주체조선의 도도한 전진을 가로막아 보겠다는 것이 허망한 개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주체조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 압박 속에서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온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아직까지도 그무슨 제재와 압박의 미련을 가지고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우리를 붕괴시켜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수령결 성의의 성세를 쌓고 당의 부름에 새로운 영신화 창조로 화답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고 강령한 기상이다. 모략과 날조에 이거리 난 적대 세력들까지도 제재와 봉쇄는 조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강력한 제재는 더 강력한 대응조치만을 산생시킬 뿐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을 남조선 당국은 계속 외면할 작정인가? 충고하건대 남조선 당국은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루지 못할 허황한 개꿈에서 깨어나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애국의 적적 호소에 호응하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길을 가겠는가?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는 결의의 절절한 통일 염원과 그 실현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려는 뜨거운 진정이 담겨져 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외면하고 계속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 소동과 동족 대결 정책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로 될 것이다.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장래와 통일의 전도가 좌우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온결의 의중이 반영된 우리의 원칙적인 질문들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산송장 취급을 받고 있는 박근혜의 비참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겠는가? 아니면 민족의 통일 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는가? 온 민족이 주시하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민족 자주냐, 4대 매국이냐, 민족의 화해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남조선 당국은 운명적인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2월 17일 평양.